바라보는 그대 눈에 가려진 눈물이 보여요.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알 수 있죠. 많이 힘들었단 걸. 나란 사람, 그런 사람, 사랑한 참 고마운 그대. 혼자 울고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난 바보가 쓰지 말아요. 이 노래를 듣고 있나요? 이런 내 맘 들리나요?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난 것처럼 저만치 더 멀리 잊혀지지 않게 잊혀지지 않게